UBS. Global Fight.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나요? 이놈의 지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도 둘러보니 언제나처럼 세계 곳곳에선 성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죠.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새로워진 글로벌 파이트 시즌 2입니다. 저희 글로벌 파이트가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놓칠 수 없죠. 우리는 루이 16세를 처형했다. 마크롱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 지금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강행한 마크롱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위의 열기가 거세지고 있는 프랑스로 떠나볼게요.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네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프랑스 정부는 특별 헌법 조치로 연금 개혁안을 강행했었죠. 이에 시민들은 매우 강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월 23일 시민 350만 명이 참여한 시위 도중 보르도 시청사에 불이 나 건물은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쓰레기통과 차들이 불에 타며 파리 전역은 불길로 뒤덮였죠. 경찰 역시 최루탄을 쏘며 무력으로 진압하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과 시위대를 포함해서 최소 수백 명 이상이 부상을 입게 되고 말았죠. 아니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걸까요? 바로 문화 그리고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연금이란 젊어서 열심히 일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은퇴만을 바라보며 일한다는 분위기죠. 반면 한국인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늙어서도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죠. 이걸 들으면 아마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월급의 거의 절반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노년의 시계를 국가가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죠. 이 정도 희생이면 은퇴 후의 삶을 책임져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번 프랑스 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존의 62세였던 정년을 64세로 2년 더 늘리게 됩니다. 또 연금 수령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최소 기간 또한 43년으로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즉 돈을 내야 하는 기간 또한 1년 늘어난 것이죠. 더 오래 일하고 덜 받는 것이잖아 라며 프랑스인들은 분노에 휩싸인 겁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중이며 조기 레임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굳이 이 연금 개혁을 꿋꿋하게 강행하는 걸까요? 그는 TV 토론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연금 개혁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처럼 이 문제를 회피하길 바라십니까? 이대로 간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대로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시 프랑스는 매우 큰 곤경에 처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한화 약 19조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죠. 이에 시민들은 파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단축 운행하고 일부 학교는 등교까지 중단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하며 길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정말 무법의 도시예요.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을 강행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이에 맞서 광장에 나와 소리치는 국민들. 현재 프랑스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분노한 프랑스의 민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개혁의 문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이슈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네요. 그럼 이만 저희 글로벌 파이트 시즌2 네 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른 열렬한 논쟁거리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